우리 공화국이 성과적인 핵탄두 폭발 시험을 지지해서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 대회 스위스 주은비위원회, 스위스 조선위원회, 스위스 주체상연구소전은 10일 공동성명을, 이탈리아 조선과의 친선 및 지지단체는 9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한편 우리 공화국이 단행한 성과적인 핵탄두 폭발 시험을 축하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연대성 브라질위원회는 10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